이렇게 안 왔을까? 커피물 끓여. 내가 부탁해. 정말 내 대답이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? 아니, 같이 있고 싶어서. 근데 대답이 듣고 싶기도 해. 그래, 그럼 해줘야겠네.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어. 그런데 나는 왜 네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? 도민준씨, 내가 분명 그쪽을 15초 동안 꼬시려고 했는데 내가 넘어갔나? 사랑이 왔는데 그댄 떠난데 기다렸는데 더 볼 수가 없대. 늘 바보처럼 흐르는 눈물 내 말해 안녕 이제 goodbye. 먹고 싶다. 이상형은 어떻게 돼? 나는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.